my gosh,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I'm a killer, 널 깨라.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친 너 fella, we holla. 두렵지 않아 너희 to harder. 날 믿은 너디 fake on me. 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하나 fake on me. 다 everybody 막 같은 me.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놔. 사늘한 관조 무너져 I can't no more time I say no. 두고 봐 난 좀 savage. 너의 dirty한 play 너는 두고 볼 수 없어.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구축할 이유가 돼. I'm a savage. 널 부셔 깨줄게. Oh, I'm a savage. 널 짓밟아줄게. Oh,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지금 나를 잡아 아닌 나를 더 savage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. I'm a savage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너의 말이 보여 네 약점 algorithm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나 I think 방해 말고 꺼져 savage. Everybody look at me. 익숙하잖니 양보해 참으면 돼 어른스럽게. I'm locked up in the glass. 난 널 잃고 싶은데 너무 끔찍한 기대. 그런 환각들은 나를 가둬놔. I'm going 광야로 gaming. 물리쳐 교면 이 간질 MRI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회심찬 내 trick. We gon' 광야로 gaming. 배워버려 내 빛을 꺼. 데미지를 입은 내게 인정사정 put on the punch. 그거 봐 난 좀 savage. 너의 재선역을 막아 흐트러놔 빼놔. 말아 여긴 바로 광야. 너의 시공간은 내 뜻대로 make it break it. I'm a savage. 널 부셔해줄게. Oh, I'm a savage. 널 짓밟아줄게. Oh,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지금 나를 잡아 아니 난 더 savage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. I'm savage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너의 말이 보여 네 약점 algorithm. Give me now, give me give me now. My eyes sink 방해 말고 꺼져 savage.